만나요. 여기도 여기도 줄을 서봐요. 걱정 말아요. 여기 편히 앉아요. 자꾸 시계를 봐요. 끝까지 봐요. 자. 지금부터 lose control. 노래가 들리면 춤춰. 말할 것 같이 너의 에너지 나는 멈출 수가 없어. 오랫동안 숨겨왔었던 속에 있는 야수를 들고 전방지 주가이 같은 난 절대 길들일 수 없어요. 불빛도 조명이 나를 비추면 나를 보는 사람 모두 빠져. 나의 스타일은 핫종 fresh. 거친 숨소리로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걸. 우리가 스틸인 컨트롤. 음악은 중독이 되고 저 끝에 고인 땅방울까지 넌 눈을 뗄 수 없어. 억눌려던 너의 가슴에 잠겨있는 사슬은 들고 저 달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 멈출 수는 없어. 목소리도 조명이 놓치는 건 절대 안 돼. 사실은 뭐 You know that I know 난 빠져나갈 기회가 없어. 난 이미 벌써 시작해. 그대의 맘을 뺏을 척. Now right, right, left, left. 왼쪽을 보면 now step, step. Now right, right, left, left. 뒤돌아서자 now step, step.